마세요. 우리가 언제 시간을 따졌나. 언제 눈 뒤를 꺼렸나. 해요 찾아오기 멋쩍으시면 이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다 하세요.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리워요. 그날의 뜨겁던 마음만 그 마음만 가져오세요. 오세요. 우리가 언제 계절을 따졌나. 오세요 빨리 오세요. 우리가 언제 밤낮을 가렸나. 해요 찾아오기 멋쩍으시면 이 근처를 지나다가 들렀다 하세요.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리워요. 그날에 뜨겁던 마음만 그 마음만